영쪽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세 즈음하여 25일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밀이 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의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동 측에서 보내신 화환이 열사릉들과 열사묘의 화환 진정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시내 근로자들이 화환 진정들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성산 혁명 열사릉에 모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수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백두산 여장군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각지에 있는 열사들의 동상과 열사릉, 인민군 열사 추모탑, 열사묘들에도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